흉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수리아 아랍공화국 체육총동맹 위원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흉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수리아 아랍공화국 체육총동맹 대표단 단장인 무아파크 다우피쿠 주마 위원장이 전달했습니다.